됩니까? 오늘 가서 꼭 좀 통화를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노인네 차별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이걸 배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따님을 여기 출가시킨 어머님께서.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예. 이 여가소녕이죠, 여가소녕. 예, 여가소녕. 그리고 노후대책이라, 이게. 노후대책이야. 왜냐하면 제가 저기 우리교육이라고 하는 잡지에 있는 그 교사아카데미에 가서 선생님들 이제 강의를, 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생활을 한 20년 정도 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50세쯤 되신 분들. 이분들 왜 오느냐? 학교에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저한테 배워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65세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 가가지고 고스톱 칠 거야? 아니잖아. 그죠? 늙어가지고 경로당 가서 고스톱 쳐가 점백짜리 치다가 돈 떨어지고 그러면 라면 하나 못 얻어먹고 그러면 추접스럽다고. 그러니까 고고하게 이렇게 고전을 딱 읽고 있는 게 이 폼이 확 나요. 그러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이게 노후 대책이고 여가 소녕인데 학생들은 이현주 학생이랬나? 학생은 이걸 왜 배워요? 근데 학생은 오늘 분명히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겠어. 왜 배워 이걸? 어? 다음 달 그 신청했어요 단테. 이 숙제 안 해오면 이름 뺄 거예요. 왜 배워? 실용적인 이유를 알려줄게요.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지금 여기 20세 이하 없죠? 지금부터 우리가 영어를 갖다 엄청 열심히 해도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못해요. 하루에 영어 공부만 3시간씩을 해도 우리는 안 돼. 안 돼. 알고 있죠, 다? 뭐, 야망 품지 마세요. 야망 품지 마세요. 안 돼. 저도 안 돼. 제가 이 독일어는 그래도 좀 읽어. 독일어는 발음기처럼 읽으면 되잖아요. 불어, 예전에 박사 논문 저기 논문을 쓸 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제 논문에 인용돼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사회계약론을 갖다 불어로 읽었나? 그래서 당연히 읽었죠. 선생님 그러실 줄 알고. 우린 준비, 보이스카우트 준비하냐, 준비. 아,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 근데 지금 내가 불어를 소리내서 읽어보려니까 안 읽어져요. 뭐 읽을 수가 있나, 불어는. 꼬망 싸봐. 이거 왜는, 선수, 이거 왜는 안 돼?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 그런데 외국 사람을 만났어. 만났는데 안녕하쇼, fine, thank you, and you.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 거야 그 사람하고. 일단 실용적인 이유로 할 얘기가 없는 거라. 근데 만약에 다음 달에 단테 신곡을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 단테를 배워가지고 당신 요즘에 우리가 제일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야? 요새 무슨 책 읽고 있습니까? 이거거든? 여러분들도 이제 대화를 할 때, 이게, 친구 있어요? 친구하고 딱 만나면, 친구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말고, 나는 안 그래. 나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딱 만나서 요새 무슨 책 읽냐? 이렇게 물어봐. 근데 딱 이게, what are you reading now, a days? 이렇게 딱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테 알리기에리, 응? 디바인 코미디. 딱 그러면 저쪽에 석이 확 죽는 거야. 리얼리? 딱 이럴 거라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이거 다음 달에 숙제가, 단테 할 때는 숙제가 뭐냐면, 외우기가 숙제가 있어. 이 봐라, 눈 돌아가는 거 봐라. 벌써 수학시험 정정들 하려고 그러는데, 정정 맞지 마세요. 수학시험 정정 맞지 말고. 외우기 숙제가 있어요. 이게 롱펠로의 영역본을 이제 단테 로버트 홀랜드의 영역본, 롱펠로 영역본, 사슨 영역본이 있고 뭐 좀 도거가 되는 분들은 도거판도 있어. 이탈리아가 되는 분들은 이탈리아판도 있어. 내가 지금 5개 판본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맛도록 5개 중에 하나 내 구미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다음 달에 숙제가 뭐냐? 이를테면 단테 신곡의 롱펠로 영역본의 맨 처음이 뭐냐? 내 인생의 절반길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되거든. Midway upon the journey of our life, I found myself in a forest.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쭉 단태 전체를 쫙 한번 쓱 스캔해서 읽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한국어로 된 부분을 골라. 그런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아니면 독어로 적어도 열 행을 외우는 게 숙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만나서 당신 요새 단태로 읽는다며. 어? 그랬을 때, 오, 리얼리? 그 다음에 울프할 거 아니야. 어려서 외워두면. 현준 씨 지금 30살 안 됐잖아. 한국어는 40살에도 외울 수 있어. 어려서 외워두면 쫙, 아니, 미드웨이 오픈도 전혀 지나가는 말처럼 너무 대화는 길게 하면 안 돼. 더 읽으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처럼 쫙 울프면 폼이 나잖아. 그리고 우울할 때 한 번씩 쫙 뿜어주는 거야. 자기도 우울할 때. 이해가 돼요? 이게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이 대화의 격이 달라지지. 저쪽에서 이제 성접대 이런 건 절대 못하지. 그렇겠죠? 책 접대.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 누가 나한테 좀 접대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도서 목록 쫙 보내. 100만원어치. 그거. 누가 그렇게 해서 걸렸다 그러면 우리 다 도서관에서 구명운동 서명 받을 수 있어. 그쵸? 멋지잖아. 아니, 책을 100만원어치 접대받았다는데 우리가 좀 봐줍시다. 그런 사람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랬는데. 아,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음사의 그, 여러분들 에인 랜드라고 하는 미국인 그 미국 소설가가 있어요. 지금 에인 랜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지금 앨런 그린스펀이라든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저 조지 부시 정권까지의 신자유주의의 그 경제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에인 랜드의 아이들이라 에인 랜드 보이스라고 그래. 있잖아요. 완전히 미국식 그 자유주의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주의. 요건데 아틀라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소설이 민음사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회사일로 예전에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버클리 대학을 나온 그 사람이 그 미국 현지 법인에 있었어. 제가 영어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크레터리 같이 일하는 재미동포 그 여직원이 통역도 해주고 얘가 막 전화가 막 친구 이름이 지금 이름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런이다, 대런. 대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막 닥터강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어요. 근데 다 든 다음에, give me document. 문서로 줘. 우리 독해는 잘하잖아. 독해는 잘하니까, give me document. 문서로 줘.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 인생의 한 권의 책 얘기가 나왔어. 이때다, 저놈이. 근데 은근, 이 원주민이 말이야. 미국 원주민이 다 나를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더라고. 내가 저놈을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약호를 주게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에 한 권의 책 얘기 나오는 거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LA 지역이니까 한국인 교포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 회사가 한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책을 안 읽어. 책을 안 읽어. 그 무렵에 최인호 씨의 상도,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걔한테 상도, 커머셜 왜 이렇게 해봐야 알아. Do you know 최? 최인호? 인호 최? 알아. 내 인생의 한 권의 책 딱 그러길래 내가 루소, 딱 내가 말했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불어로 쫙 말했지. 소셜, 콩트라트 소셜 딱 그랬더니 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가 루이지애나 출신이에요. 대가리 머리를 굴려야 돼. 루이지애나가 뭐야? 루이지애나가 무슨 뜻이에요? 프랑스어 교육과 다니는 학생 말해봐. 루이지애나 지역이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어. 루이 왕의 땅이란 뜻이야. 루이지애나가. 그래서 그 친구가 뭐 8분의 1 프렌치래 자기가. 키도 요만해. 진짜 프랑스처럼 생겼어. 딱 그러니까 말하니까 자기가 루이지애나 출신이지만 자기 불어를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내가 알려줄 수 있겠냐 너한테. 모르는 놈이 찾아봐야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밖에 못해. 근데 우리는 어쨌든 몽수 되잖아. 철학과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철학과를 갔다가 여기 80년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 퇴직하실 때 98년까지 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20년 가까이는 거기서 이렇게 대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어나 도고는 내가 뭐 잘하지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약소국가에 살기 때문에 외국어가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어 다 열 마디씩 할 줄 알잖아. 이다다키마스 스미마센 그지? 오야시 오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벤또 열 마디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안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난번에 내가 그 정지상의 한시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왜 외워야 되냐면 제가 이름이 제 이름이 이렇게 강유원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사인하라 그러면 영어로 막 이렇게 갈겨 쓰잖아요. 전혀 어필 안 돼. 한자로 쓰라고 한자로. 내가 사인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럼 내가 차이니스 캐릭터다. 니네 이거 그릴 줄 아냐? 까마득히 못 그려. 어쨌든 내가 여기 루소의 사회 경문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불어가 안 된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내가 대론 너 인생의 한 권의 책이 뭐냐? 내일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틀라스.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내가 에인랜드 책을 왜 읽었냐면 에인랜드의 그 랜드 연구소가 있는데 나온 책 중에 Why Businessmen Need Philosophy라는 책이 있어요. 왜 비즈니스맨에게는 철학이 필요한가? 난 그게 비즈니스맨을 회사원을 위한 철학책인 줄 알고 사서 읽었더니 이게 아니었어. 이른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말하자면 전파하는 책이었어요. 90년대 중반에 읽었는데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 에인랜드를 내가 그러면서 이 아틀라스를 지가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 에인랜드 딱 내가 우리 미국식 액션 슈럭 더 숄더 그러니까 어깨를 딱 이러면서 오 에인랜드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당신이 에인랜드를 아느냐. 그래서 내가 Why Businessmen Need Philosophy 막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까지는 못 읽었대. 소설이네. 완전히 죽는 거지 얘가. 얘가 소설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원래 수준 있는 분들은 소설을 안 읽는다. 우리는 너 대로 너 소설 유아 노블 아 막 이럴 때 얘가 막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나를 그래도 이 소설도 닥터강이 좀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나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소설 읽고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우리는 철학적이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나 지금 이런 책을 살 돈이 지금 내가 내 돈을 이런 데 쓰고 싶지 않아. 걔네들 진짜 깍쟁이들이거든요. 지차 타래. 바운센노블 딱 가서 책을 탁 사주는 거야. 내가. 내가 왜 읽어? 그냥, 내가 지금 소설 읽게 됐어, 지금. 어? 제리 스프링거 쇼도 재밌는데? TV 쇼를 많이 봐야 이게 회화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걸 봤는데 그 쇼는 회화가 안 되더라고. 저질스러운, 미국의 그 채 밑바닥에 저질스러운 제리 스프링거 쇼 있죠? 그 저질스러운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그 애들이 나와서 해요. 그래서 이, 거기서 배운 영어를 좀 썼더니 사람들이 다 역겨워하고 그러더라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완전히 엉망 영어였어. 그래서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걸 했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녀석이 내가 기우미 도큐멘트 그러면 안 갖고 오고 막 말로 왜 했는데 왜 써오라고 그러냐. 전에 그랬거든요. 기우미 도큐멘트. 얄짤 없어. 아예 말도 안 해. 이제 처음부터 도큐멘트 갖고 와. 아예. 책을 많이 읽으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 세계 만국 공통어가 뭐예요? 책이에요. 책이야. 체노의 상도 그 무렵에 유행했어. 어쩌라고 근데. 우리가 미국이 아니잖아. 강대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상도를 읽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10권의 고전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3권 정도만 머릿속에 딱 꿰고 있으면 어디 가서 딱 대화를 해도. 그리고 저 단테 신곡까지 군주론까지 이 정도. 그거는 중고등학교 미국에서 번듯한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책이에요. 다 아는 책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아 지금 이현주 씨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 5년 후에 아 내가 5년 전에 신곡을 좀 읽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희미하지만 이 정도는 외우지 하고 쫙 말을 해봐. 에? 그리고 프랑스어판도 있어 신곡이. 내가 프랑스어판도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프랑스어판은 있잖아. 이걸 딱 구해. 응? 구해가지고 이걸 보는 거야 함께. 멋지잖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신곡을 읽는 나를 셀카를 찍어보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어? 자뻑을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스스로 부풀어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이 인문학 공부라는 게, 인문학 공부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이뻐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막 부풀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도 공부하고, 혼자서도 하고, 혼자서 하면서, 야, 이거 막, 너무 재밌다. 지난번에 내가 말했죠. 배우고 때로 익히는 걸 많이 하면 어느 순간부터 해피니스가 몸에 빡 뿜어져 들어온다고 말했잖아. 그게 있으니까, 야, 이거 재밌구나 하는 때. 그런 때 있었어요? 현주 씨 있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숙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하면서 몸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번 올해 탁 하는 거야. 숙제 해왔어요? 어, 지난번에 모자 쓰고 왔었죠? 어, 오늘 왜 벗었어? 어, 모자 쓰지 마. 응? 응, 보기 싫어. 안 좋아. 강의할 때 신경 쓰여요. 왜 숙제를 왜 안 했어요? 어려워서? 어, 지난번에도 좀 엉망이었는데, 지난번 숙제도. 다음, 계속 잘해야 돼. 그래도 신곡 신청했어요? 네. 그래야죠.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요. 인문학 공부가 실용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정지상에, 지난번 저 일리아스 할 때는, 정지상의 한시를 내가 하라고 그랬고, 이번에 안티고네 할 때는, 안티고네 그, 읽어보니까, 구구절절이 이게 명대사들 많죠? 여러분들한테 안티고네에서 내가 골라낸 한 대사, 이거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기억해요? 이근욱은 기억해? 자기가 골라낸 거? 안티고네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크게 들어, 번쩍 들어, 시킬 거니까. 윤상현 군. 윤상현 씨 왔어. 자기가 골라낸 구절 외워봐. 제가 골라낸 건가요? 숙제, 여기 1등이었잖아, 지난번에. 보고 읽든지 어쩌든지. 그 읽대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얼굴에 살 많은 분들. 누구든지 도시를 세우는 크게! 크게, 운치 있게. 크레온이 했던 말인데요. 누구든지 도시를 세운 자에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 좀 집에서 연습을 해. 지난번에 안티고네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골라낸 문장 있죠? 연습을 해. 연습을 해서 줘봐. 자네 줘봐. 숙제한 거. 연습을 해가지고 제가 혼자 연습하는 거야. 거울 보고. 누구든지 도시를 세운 자에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연습을 해서 외워. 이창현 군 외워. 외울 수 있어. 자기가 한 거. 자기 짧잖아. 제 거는 근데 가오가 떨어지는 파수꾼. 자네 파수꾼처럼 생겼으니까 괜찮아. 짧잖아. 그리고 자기 건. 짧으니까 외우기도 쉽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달에는 정지상의 한시를 외웠죠.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문을 배우는데 한문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등사지로 이게 고문진보에서 중요한 좀 멋진 구절 우리 대학의 본고사의 국어 시험에 이제 한문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때 제가 외운 게 엊그저께 제가 그 게시판에 써올린 월화 독작이니 공명의 출사표니 이런 거 있잖아요. 소동파의 적벽분이 이런 걸 그때 외웠어. 지금 제가 80학번이니까 78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 그때 외웠어. 지금 그러니까 30년 됐죠. 지금도 기억이 나. 그래서 탁 술 한잔 먹으면은 임술지추 7월기망의 소자역에 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멋지잖아. 스스로가 멋있어 보이지 않아? 자네 그럴 것 같아? 그런 운치를 즐기면 옆에서 야 토 나온다 그러고 다 도망가나?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딸을 당해도 좋아. 그 중에 한 명이 그래 나도 한번 외워보자고 붙었잖아. 그게 바로 인문학 공부를 전파하는 아메바 전법이야. 인문학 공부는 이걸 여러분 돈 줄 테니까 하세요 할 수도 없어. 이 마음 속에서 그거 느낌 있잖아요. 그 지금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지금 한시 한구를 딱 외우니까 여러분들 또 그런 그 즐거움이나 운치 같은 게 좀 느껴지죠. 요게 이제 사람의 수가 한 사람이 이게 피라미드처럼 다단계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예? 편의점에서 저기 뭐야 컵라면 먹으면서 다단계 하거든.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응? 저 강남역 영동조원하고 맞은편에 가면 그 편의점 있어. 다단계들이 저기 컵라면 먹는 편의점 있다고. 내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영동전하고 있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있어요. 마르세 옆에 있어. 걔네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다단계처럼 이번에는 어떤 사람하고 내가 한시를 읊을 것인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지. 누구하고 할 것인가.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의가 계속되면 8월이 넘어가고 9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섭할 사람 이름 적어내기도 있어. 다단계 가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가면 친구 이름 적어내라고 막 그러고 그지 명단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있어요. 우린 다단계야. 사실 인문학 다단계라고 이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깊이 생각해야 돼. 이거 한번 이게 그냥 한번 해갖고 마는 게 아니야. 다단계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것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그게 오랫동안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의 주자학이 전파돼서 독자적인 이론을 만드는 데 300년이 걸렸다고. 지금 한국에서는 인문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질 않았어요. 한국전쟁 끝난 지가 지금 60년밖에 안 됐어. 그렇죠? 한국전쟁 1950년이니까 전쟁이 끝난 지 50년도 안 된 나라에서 인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들 아귀다툼만 하잖아. 근데 아귀다툼 그만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 합시다. 공부 좀 하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반사회적인 액션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장가 갈 거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 아니야. 저기 이제 따님을 시집 보낸 어머니도 계셔. 그죠? 그러면 그 나이가 한 40이 넘었단 말이야. 40 나이가 한 45살쯤 되면 아이가 15살쯤 되겠죠. 30살에 결혼한 할 수 있다고 치고 키 크고 뭐 잘생겼으니까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응?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그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 우리 또래 사람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 별로 없죠. 친구들 만나서 야 요새 니코마 코스 열리냐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뭔 코스? 니코마 코스? 그게 뭔 코스냐? 요새 이탈리아 식당에 새로운 코스 요리 개발됐나? 이렇게 말한다고, 니코마 코스라는 말에. 근데 그걸 보고 무식하다 그러지 말고, 아, 전쟁이 끝난 지 50년밖에 안 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취미 삼아, 교양 삼아, 노후 대책 삼아서 왔다 칩시다.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책 팔아서 인생 얼마나 벌었겠어요? 벌지도 못해. 1년에 1,000권도 안 팔려. 1,000권 팔려야 100만 원인데. 어? 이 사람 아까 보니까 뭐 몸으로 공부 가지고 있대. 저 봐. 난 지금 사인 받으러 온 줄 알고. 내가. 저 이제 뜨는구나, 요새. 야. 저 책 절판시켰더니 이제야 좀 나가려고 한 판에 절판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도서관에서 빌렸다는 거야. 그 책 언제 출간됐어요? 한번 서지 사항을 봐봐요. 97년. 뭐가 97년이에요? 몸을 하는 공부? 정말 사지도 않고. 2005년이면 2005년 며칠이에요? 7월 18일. 2006년, 2007년, 2008년, 올해가 2009년이에요. 4년 됐잖아. 저거 1,500부 찍었어요. 4년 전에 150만원 받고 지금 소식 없어. 그래갖고, 저 출판사장이, 어떡할까요? 재고 조금 남았는데, 그거 다 닦아서 팔고, 절판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거든. 살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다단계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포섭할 거라는 희망이 없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저도 머리를, 저도 저기 프리랜서로 회사 생활도 하고 풀타임으로 대해봐서 회사 생활 한 15년 정도 했어. 머리를 굴려서,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이걸 알죠. 근데, 왜 그 머리를 거기다 안 쓰고 지금 여기 와서 하겠어요? 이게, 왜 하겠어? 뭔가, 60명을, 60명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씩만 포섭을 하면 120명. 그 다음에, 너, 나한테 얘기 들었지? 너도 두 명 적어내, 나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아메이에서 그렇게 제일 위에 올라간 분을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오팔 있고, 어? 이게 호박 있고,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아메이에서 나오는 잡지 보면 있어. 다이아몬드, 에? 금주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다고. 나중에 이제 200명 포섭하면 다이아몬드 되는 거지. 에? 그렇게. 그렇게 할 희망이 없으면 내가 할 이유가 없어, 여기서. 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제가 뭐 저기 뭐야 저 경제경영 그 강의하는 공병호 씨나 이런 사람들은 한 판에 100만 원씩 받는답니다. 강사료를. 한 판에 100만 원씩 받는데 나도 연구 개발해가지고 한 판에 100만 원 강사 그거 안 하고 말지. 그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 취미 삼아서 뭐 하지만 저는 업 삼아서 이걸 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넘어가면 명단 적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아예 등록을 받은 다음에 쫙 해서 등록 받을 때 두 명을 포섭했습니다라는 것을 이게 밑에다 코멘트를 달 수 있도록 여기 등록 시스템에다 그걸 말을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제 4년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는 소문도 많아. 왜 그래? 9년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응? 9년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은 유려하고, 어?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자, 책을, 숙제들을 해왔죠? 숙제 해온 걸 전제하고.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이따가 제가 뭘 질문하려고 그럴 때 아예 여기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고 계세요. 안 하였습니다. 이게. 거부의 표시는 뭘 묻지 말아주세요 하는 숙제, 여러분들이 숙제 해온 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럴 때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세요. 숙제 안 해온 분들은. 학생은, 뭐, 학생이에요? 대학원생. 네?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학생 아닌가? 양아치인가? 뭘 전공해요? 교육철학. 열심히 해야 돼. 교육철학 중요해, 지금 알수 있겠어. 네? 자, 봅시다. 우선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좀 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이라는 책하고 함께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라고 했어요. 정치학이라는 책을 읽기가 어렵다, 싫다, 곤란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쓴 서구 정치사상 고전일기라는 책을 펴세요. 거기에 보면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해설해놓은 부분이 챕터 2가 있습니다. 빌리세요, 도서관에서. 안 사도 돼. 더러워서 내가. 몸으로 때우는 공부도 말이야. 에세이집이라고 해서 좀 대박나볼까 하고 내봤더니 안 되더라고. 나는 그냥 학습서나 쓰는 게 교훈으로 얻었어. 나도 시행착오로. 아,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에세이는 안 돼. 학습서, 정직하게. 반드시 정치학하고의 연관고리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향후에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반드시 플라톤의 국가하고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딱 읽고 나면 아 이거는 고대 세계의 정치 사상이죠.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무슨 관계야? 이게 궁금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이제 군주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맞아 통치론. 존 로크 통치론.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그다음에 근대 텍스트로서 군주론하고 존 로크의 통치론, 요 네 개가 말하자면 정치사상에서 우리가 정치사상을 공부한다 그럼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네 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구 정치사상 고전일기라는 책에서 그 네 권을 해설을 해놨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빌려서 볼 거지? 들려봐. 좋아. 왼수가 되겠다 이거겠지.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정치 사상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개인의 삶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은 개인이 사적인 개인으로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살았던 폴리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정치학하고 함께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책을 잠깐 펴겠습니다. 우선 이런 고전을 읽을 때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하는 점이 몇 가지, 형식적인 측면이 몇 가지 있어요. 일러두기를 펴세요. 일러두기를 펴십시오. 여기. 예. 일러두기.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우리말로 옮기고 풀이한 것으로 바이워터가 편집한 비판본을 원문으로 삼았다. 원문을 이 비판본과 다른 방식으로 읽는 경우에는 각주에서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히라보로 원문을 읽지 못할 바에는 이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양반 왜 이렇게 못 찾고 그려? 책이 달라요. 옆에 이분들 다 책이 달라요. 그럼 어쨌든 일단 좀 주무시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그 2번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문의 쪽수는 두 가지 방식을 병기에 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베커가 편집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커, 임마누엘 베커. 이게 뭐냐면요. 책을 이렇게 펼쳐보다 보면은 뭐 1129B, 뭐 A, 뭐 그다음에 옆에 행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베커가 편집한 책의 페이지 수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나 이제 플라톤의 책은 스테파누스가 편집한 판본을 따르니까 플라톤의 저작을 인용할 때는 스테파누스 쪽수를 말한다고 말하고 인용한다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인용할 때는 그 베커 쪽수로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책을 읽을 때 지난번에 일리아스를 읽을 때도 몇 권, 몇 행 이렇게 얘기했죠. 페이지를 말하지 않고 안티고네도 몇 막,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 몇 행, 아니면 처음부터까지 다 한 행이니까 하나로 1년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행을 말했죠. 그런 것처럼 고전 텍스트들은 이런 고유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번호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244페이지 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1138B5행을 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테면 그러면 어디를 가리키는지 딱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제 베커가 편집한 전집판에서 인용했다. 그래서 베커 쪽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다른 하나는 젤의 판본을 따른 것이다. 내용의 근거에 붙인 절을 이용한 방식으로 베커 숫자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원문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젤 쪽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베커가 편집한 전집판에서 나오는 페이지 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에서는 스테파누스 쪽수를 숫자를 가지고 인용을 하고 어떤 책이든 다 붙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이 책들도 있어요? 베커 쪽수가 있어요? 그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지금 이게 히라보 원문에서 번역이 된 건데 이게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베커 쪽수가 붙어 있지 않는 책은 그거는 책 잘못 산 거예요. 일본어판에서 번역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렇다 해도 베커 쪽수는 붙여야 돼. 반드시. 그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 걸. 일본 말로도 기본이죠. 기본은.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스테파누스 쪽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베커 쪽수로 인용한다. 알겠죠? 요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야. 이걸 딱 알아야 돼. 그 베커 쪽수로,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할 때도, 아, 선생님, 저기 274페이지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죠.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1157B40행의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멋지잖아요. 그렇게 페이지 수를 말할 때. 알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서지상은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일러두기 세 번째 보면은, 각 장의 소제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역자들이 붙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여기 붙어 있는 소제목들 있잖아요. 이 소제목은 이 번역자들이 붙인 겁니다. 원래는 이 소제목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읽기가 번거로웠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판본은 아니죠.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런 종이가 없었죠. 이런 코덱스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뭐 제가 뭐 아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지식을 김성룡 군 아나? 고개를 딱 들면서 아는 듯한 몰라? 여러분들 파피루스 알죠? 파피루스에 썼었어. 이집트가 이집트 나일강 삼각지 지역에서 나오는 게 파피루스잖아요. 파피루스가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피루스 무역을 이집트가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둘둘둘둘 말았겠죠.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코덱스 판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된 건 없었죠. 그리고 중세 시대 때는 양피지에 써서 둘둘둘둘 말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라 책을 읽기도 그리고 힘들었겠죠. 중간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이 저작에 나오는 소제목들은 번역자들이 붙인 것이다 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권. 제1권. 제1권의 제1장 조음과 목적. 그 다음에 바로 넘겨서 제2장 최고선과 정치학, 제3장 논의의 방법, 제4장 최고선에 관한 통념들, 제5장 행복과 세 가지 삶의 유형, 이렇게 쭉 해서 1권이 계속 나아가요. 그런데 지금 일리아스부터 안티고네를 거쳐 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온 분들은 갑자기 이 책의 이 형식이 딱딱해지고 논문처럼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에 플라톤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질 않는데 플라톤도 철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자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은 우리가 저작들을 플라톤의 저작들을 뭐라고 그래요? 다이얼로그, 대화편이라고 그러죠. 플라톤의 저작들은 대화편이에요. 즉 희곡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서사시. 서사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 서사시 대화죠, 그죠? 아킬레우스가 뭐라고 말하고, 아감레논이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대화편들. 이건 역시 대화예요, 말 그대로, 대화.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의 비극들, 안티고네, 우리가 읽었던 안티고네. 이건 역시 대화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에 탁 오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니까 이게 논문 스타일이 됐어요. 논문 스타일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저 앞에 있는 플라톤 안티고네 또는 일리아스 이런 것들이 운문이었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산문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차이도 있죠. 그리고 벌써 논의의 방법 뭐 이런 거 보니까 오늘날 논문 쓸 때 요구되는 스타일을 그대로 갖추고 있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힘. 무슨 말이냐? 서양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워놓은 체계에 의해서 2000년을 유지해왔어. 논문을 쓰세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스타일로 쓴다는 거예요. 이제 플라톤 우리가 좀 대학원생 여러분, 대단해. 최고 학벌이야 지금 자네가. 어? 내 밑으로 최고 같아. 어? 난 그 지금 대학원생이라.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래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논문 쓴다 그러는데. 어? 학생 이름이? 조경민. 예, 조경민 학생이 논문을 쓴다 그러는데. 논문을 써서 지도교수한테 딱 냈는데 아 제가 이번에 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일리아스 형식으로 좀 써봤으니까. 어? 그러면 지도 교수님 뭐라고 그러겠나? 학비는 환불이 안 됩니다. 그만 가세요. 그러겠죠. 어? 그러겠지. 그러지 않아? 그런데 그래? 일리아스는 안 먹히는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제가 이번에 교육철학이잖아. 교육철학 그럼 플라톤부터 배우거든. 아, 플라톤 그렇지. 제가 플라톤의 대화편 스타일로 좀 써봤습니다. 정말로 환불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 나 화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자,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스타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래된 거지. 이 스타일. 이 스타일의 차이를 잘 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판타지는 없어지는 거야. 판타지는 없어. 이제부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뭔가 그 판타스틱하게 뭔가 좀 이렇게 대화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도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한다 깝깝해. 안티고네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좀 분위기 있게 쫙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스메네가 안티고네를 갈구면서 대사를 잘하네 못하네. 근데 이거는 멋진 문장도 없고 그냥 지리하고 따분하고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처럼 산문이야. 내 말이 더 멋있다. 그죠? 이게 지리해. 이것을 근데 견뎌야 되는 거지. 이제 이번에 이 4월은 잔인한 달인가? 5월이 잔인한 달인가? 4월이. 이 잔인한 달에 이 잔인한 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견딘 다음에 이제 이 인류 역사상 이 최고의 그 운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신곡을 읽어야 되니까 꼭 참고 그냥 이렇게 변비 딱 참고 있는 거야. 딱 이렇게. 딱 하고 딱 이렇게 엉덩이 힘 딱 주고 참고 견디면서 이 논문을 읽어내야 돼. 이것도 읽을 줄 알아야 원문도 즐기는 거고 산문도 견디는 거고. 그러니까 원문은 즐기는 것이고 산문은 견디는 거예요. 아 읽다가 아우 산문 따분해 못 읽겠어 그러지 마세요. 견디는 거야. 원숭이한테 야 너 이번에 너 바나나 많이 먹으니까 못 쓰겠더라. 엉덩이가 너무 빨개지더라. 아가 야자도 좀 같이 곁들여서 응? 그럼 원숭이가 견디고 먹습니까? 못 먹죠? 사람은 그래 먼 앞날을 보고 먹어야지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으로 지금 이 텍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문을 견디는 힘을 마음가짐을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논의를 하는가를 보기 전에 이 서술 방식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자 봅시다. 1094A 모든 기회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조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음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옳게 규정해 왔다. 재밌는 것은 이 1094A의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모든 기회란 게 테크네라고 여기 히라보로 쓰여 있는데 기술이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테크놀로지. 모든 기회와 탐구, 메토도스, 이게 영어 메소드의 히라보인데 메토도스,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 앞에 것은 기술과 이론인데 뒤에 건 행위와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에 있어서나 오늘날 말로 옮기면 이론적인 것에 있어서나 실천적인 것에 있어서나 누구나 다 조음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책은 조음에 대한 것을 탐구하는데 이제 행위와 선택에 있어서 조음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첫 문장으로 예고편을 딱 깔고 있는 거죠. 이게 논문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논문은 두 갈식으로 쓰는 겁니다. 앞에다가 목적을 쓰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 7행을 딱 들어가면 행위, 기회, 학문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에 그 목적들 또한 많게 되는 것이다. 의술의 목적은 건강이요, 조선술의 목적은 배, 병법의 목적은 승리, 가정경제학의 목적은 부위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모두 하나의 능력 아래 있는 것들은 그랬어요. 하나의 능력 아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굴레 제작술과 마구의 제작의 관계들은 다른 모든 기술들은 마술 아래에 놓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말굴레를 제작하는 것하고 마구의 제작에 관계되는 것들은 마술이라고 하는 것에 하위 범주에 들어가며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말굴레 제작술, 마구의 제작을 보면서 우리는 마술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상위 범주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쭉 올라가면 13행에 있는 것, 총기획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어요. 총기획적인 것. 즉, 행위, 기회, 학문 이런 것들 중에서 총기획적인 것이 하나 있을 텐데 이게 뭐냐 이걸 찾아보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그러면 이 사람은 총기획적인 것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따져서 묻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것을 따져서 묻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면 20행을 지나가면 거기 28행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으뜸가는 학문 가장 총기획적인 학문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치학이 바로 그러한 학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이론적인 탐구가 됐건 제작에 관한 것이 되었건 실천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 되었건 가장 총기획적인 또는 가장 상위에 속하는 학문을 정치학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치학인 것 같다. 정치학.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읽어보면 폴리스 안에 어떠한 학문들이 있어야만 하는지 또 각각의 시민들이 어떤 종류의 학문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를 정치학이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폴리스 안에 이 말이 있어요. 폴리스 안에 벌써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모든 학문 안에다 학문에 폴리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학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 사람 여기를 우리가 폴리스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조경민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이번에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부터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겠죠?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은 일단 이거는 갖춰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전제가. 그래서 폴리스 안에 어떤 학문이 있어야만 하는지 또 각각의 시민들이 어떤 종류의 학문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는 정치학이 규정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폴리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학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정치학이 규정하기 때문에 병법이나 가정경제학 또 수사학처럼 가장 높이 평가받는 능력들까지도 정치학 밑에 놓여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또 정치학은 나머지 실천적인 학문들을 이용하면서 더 나아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고 무엇을 삼가야만 하는지를 입법하기에 그것의 목적은 다른 학문들의 목적을 포함할 것이며 따라서 정치학의 목적은 인간적인 조음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자 폴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폴리스 그 자체에 있어서 총기획적인 가장 상위에 있는 학문은 분명히 정치학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치학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정치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정치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어떻게 통치하는 것인가? 예. 기술, 통치의 기술을 따져 묻는 사유과학입니다. 정치학은.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5행에 보면은요. 1094B 5행을 보면 무엇을 행해야만 하고 무엇을 삼가야만 하는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에는 정치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윤리학에서 도덕철학에서 다루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학 하위에 놓여있는 학문.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학문 개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 개념이 다른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문학은 이 사람들의 이 고전시대의 학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고 무엇을 삼가해야 하는지를 따져서 묻는 것까지 학문에 속해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아 인문학자 강유원 선생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참 돈 안 되는 거 왜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학문 개념이 벌써 서로 안 맞아버리는 거죠? 둘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죠.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없어도 자존심이 상해버려요. 그런 말을 하면은 그래야 돼. 잘 배워도. 자존심이 상해. 그거 돈 안 되는 거 왜 하세요? 돈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라도 우리가 막 그 저기 단지 신채호 선생은 그 고개를 숙이기 싫어서 서서 이렇게 세수를 했다잖아. 옷에 물이 다 묻었대잖아. 자기가 이게 이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겼는데 내가 고개를 숙이고 세수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딱 몸을 세우고 세수를 했대요. 샤워기가 없었지 그때는. 세수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봉창 의사 알아요? 이봉창 의사? 그 양반이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졌잖아요. 이봉창 의사가. 이봉창 의사가 오늘날로 치면 저기 좀 잘생겼어요. 근데 그 양반이 30살이 되도록 자기는 30살이 되도록 일본인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말,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상해로 김구 선생을 찾아왔는데 조선 사람인데 조선말을 잘 못하더래. 소름이 쫙 끼치지 갑자기. 에? 조선말을 잘 못하더라는 거야.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한테 왔는데 상해 그 프랑스 조계지로 왔는데 너 왜 이렇게 일본말을 못하십니까? 응? 이 선생.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일본 사람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조센징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창씨개명 했고 당연히. 그런데 열심히 잘하면은 열 번을 잘하면 그렇지 네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못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열 번을 잘하도 한 번을 딱 잘못하면 그래 조센징이 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심하게 일본 사람처럼 굴었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진짜로 자신 있는 사람, 진짜로 자신 있는 사자들은 사자들이 이렇게 다 어슬렁어슬렁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사자들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나 사자한테 좀 비켜주라 이렇게 안 하거든. 그냥 사자는 고요히 걷지. 그럼 애들이 알아서 살살살살. 근데 요만한 강아지들은 이렇게 길을 가면서 깽깽깽 계속 치소. 강아지들은. 근데 어쨌든 이봉창 의사가 그렇게 살았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뜻한 바가 있어서 김구 선생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얼마나 의심스럽겠어. 얘가 밀정들이 그냥 횡행하는 돈을 폭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그랬던 거야. 김구 선생한테. 제가 아니 독립운동 이거 열심히들 하시는데 안 되겠습니다. 천황을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높은 놈 한 놈만 잡고 팹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봉창 의사가 제가 천황을 죽이겠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게 바로 그 뭐야 도시락 폭탄 아니겠어요? 벤또 폭탄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 김구 선생이 이 사람 믿을 수 있겠어? 한국 조선말도 못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어 천황 굿 아이디어 You're right. 아 이제 굿 아이디어 하고 이봉창 의사한테 돈을 딱 줬다는 거야. 그 군자금을 피 같은 군자금을.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한테 뭐라 그러냐. 제가 평생을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나는 너를 믿는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식민지 백성들, 그 사람, 일본 사람들 사이에 살았지가 않겠어요. 누가 이봉창, 너 믿는다, 나 이상 믿어요. 이런 말 안 했겠잖아. 근데 지금 저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그럼 어떻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눈물을 쫙 흘렸어. 도시락을 주십시오. 폭탄을 넣겠습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폭탄을 가지고 떠났대.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딱 인생 이게. 그런데 그때 그게 뭐야? 김구 선생은 정치가야. 그게 고전적인 의미에서 정치가야.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 이 정치가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나 이게 아니라 이번에 출마를 하면은 내가 당선이 되겠지 국회의원으로 이거 아니라 전주 덕진으로 나가볼까나 이거 아니야. 이게 정치가 아니야. 알겠어요? 이건 정치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는 그거 갖다 이제 이렇게 김구 선생은 무엇이 옳은고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게 정치가거든.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거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정치에 대해서 잘 못 알았어.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교육받지 못했고 전혀 배우지 못했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딱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말했는데 정치학은 실천적인 학문들을 이용하면서 몇 가지 사회과학적인 것을 이용하면서 하위에 두고 위에 있는 사람 이용하는 거지. 위에 있는 학문이 이용하면서 무엇을 행해야만 하고 또 무엇을 삼가야만 하는지 폴리스에 이루어온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다 모든 학문을 목적을 포함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학의 목적이 뭐냐? 인간적인 조음일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인간적인 조음이란 건 윤리학의 목적이기도 하고 정치학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걸 할 때 쓴 글 중에 뭐예요? 동양 평화의 길이라는 거, 그런 글 있잖아요. 지금 내가 홍콩 공원에서 쟤를 죽이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쟤를 죽이고 싶어서 미치겠길래 그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아시아 인민들의 조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라. 근데 요즘에 어떤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어느 안과예요? 이렇게 하면 안중근 의사니까 닥터 안 안과 의사인 줄 안 되는 거야. 예. 누군가 그랬잖아요. 김구는 테러리스트라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아니야. 이 테러리스트는 테러리스트와 이 이봉창 선생, 이봉창 의사를 구별할 똑같아. 도시락 폭탄. 이번에 소말리아 해적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간단해. 인간적인 조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깊이 성찰하고 나섰는가? 이것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이런 인간적인 조음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딱 실천 철학의 근본 원리로서 세팅돼요. 그것이 바로 현대 철학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칸트 철학에서도. 칸트는 너의 의지의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목적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버렸거든. 사람을 죄를 이용해서 내가 이번에 돈 좀 벌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인격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대하라. 이게 칸트 얘기잖아. 우리 외우잖아.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나와. 그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이 되었건 정치학이 되었건 윤리학이 되었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실천 철학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인간적인 조음에 있다. 이걸 탁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공부 왜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번에 이게 대학원생이거든요. 지금 한 학기 들어갔거든요. 따가지고요. 학위 딴다고 그러지. 꼭 딴다고 그래. 무슨 과일 따먹듯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냥 학위 따고. 저는 그 말 쓰는 것 자체가 더럽고 치사하겠어요. 학위를 딴데 무슨 우리가 이제 룰루룰루룰루 하와이에 가서 이게 야자수 따듯이 이게 학위를 따는 거 이게 뭐야 이거.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하는지. 선생님이 학위를 주시잖아. 지도교수님이 학위를 주시잖아. 지도교수님이 주시는 학위를 받고 그러는 거지. 선생님, 저 학위 들고 계세요? 제가 딸게요. 이렇게 이거야. 용어 자체가 상스러워. 대학원 다닌다는 사람들이, 최고 학부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재작년인가 제가 운영하던 홈페이지 아르마리우스에 박사 따고 교수 되려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 말을 읽는데 정말 그 키보드를 친 사람을 IP를 추적해서 가서 너 대체 그런 상스러운 언행을 어디서 배웠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학위를 받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학위 따가지고요. 여기 가서 좀, 뭐, 외국 가서 일단 신분 세탁을 좀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공부를 왜 해? 그 공부를 왜 하냐고. 그 공부의 목적이 아니죠. 그건. 인간적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닥에 깔지 못하는 공부는 다 사기야. 사기. 물 한 잔 먹고 갑시다.